남조선 인터넷도 신문 민족일보에 의하면 남조선의 환수복지당을 비롯한 4개 단체가 12일 서울에서 집회를 가지고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북침전쟁 연습 중지와 평화협정 체결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.